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통일무지개, 이런 제목의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정호 작사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북과 남이 힘을 합치어 이 땅 위에 북왕 본용하는 통일조국을 일도 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통일 열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무지개를 넣자는 낭만적인 시적 형상을 통하여 북과 남이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어 조국의 통일을 일으켜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는 덕분 하나 찬란한 태양이 삼천 리를 비치어 통일이 아침이 우리의 밝아오네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 조선 우리는 하나 황진용 작사 작곡인 가요 우리는 하나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들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통일 열망을 뜨겁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국을 긍지 높이 자랑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 분열의 가슴 아픈 상처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감동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둘이 온 교리가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태양조선의 존엄은 온 세계에 빛을 뿌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쉬우면서도 심오한 초락성이 담긴 뜻깊은 시어로 힘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이면서도 환희에 넘친 밝고 낭만적인 선율은 약동적인 리듬과 약박, 이강음과 같은 수법들을 재치있게 결합한 자유로운 진행 등으로 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날로 고조되는 우리 민의 통일 열망을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미감이 넘치는 음악 형상 속에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리가 즐겨 부르는 뜻깊은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